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랑의 봄빛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혁수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사랑의 봄빛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흉명 역사와 흉명 활동을 내용으로 한 예술영화 민족의 태양의 주제가로서 주제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높이 받들어 모신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가사에 담겨진 뜻깊은 사상을 더욱 인상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리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첫 부분에서 모속 진행 수법과 반복의 수법을 적용하여 사색적이면서도 무게 있게 흐르면서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는가 라는 초락적 물음을 제기하는 가사의 심오한 형상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이후 선율의 둘째 부분에서는 약박으로 시작되는 폭넓은 8도 조약 진행과 좀 8분 소리표와 3륜 음부들의 특색 있는 활용으로 지향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정서를 안고 흐르면서 그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나갈 항일혁명 투사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졸졸하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서박하면서도 간결한 구조와 인상 깊은 선율 형상으로 심오한 사상정서적 내용을 깊이 있고 무게 있게 형상한 것을 하여 오늘도 영화의 주제곡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민적인 성가 작품으로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널리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군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주제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흠모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무너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북왕 본용할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의 정과 친근감을 진실하면서도 꾸밈없는 시어로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요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리 민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감정에 꼭 어울리는 매혹적인 선율을 창조하였습니다. 4분의 4박자 솔대조인 가요의 선율에서는 줌소리표와 이강음적인 리듬이 결합된 특색 있는 리듬투로 선율 형상의 개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며 더 높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내 나라 군금이 감사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못 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창조의 열정 동지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